어쨌든 오늘 저 내년에는 서양 철학 40주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오늘 관리부서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고, 구민 아카데미로, 구민 아카데미에 기한을 올려서 오케이가 나면 하는 거고, 안 나면 못 하는 거야. 이제 그 이 다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일단 내 손을 떠났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서양 철학사를 내년에 하는 이유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철학 고전 강의는 서양 철학사에 대한 선 이해가 없으면 철학 고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치? 다짜고짜 플라톤 향연 딱 갖다 놔봐. 읽을 수 있겠어? 못 읽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파르메니데스. 못 읽는다고. 바로 갖다 놓으면. 적어도 철학 고전을 읽기 전에 서양 철학사를 한 번쯤은 쭉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도대체 철학사를 되게 대학의 철학과에서도 어떻게 배우나, 기회를 어떻게 배우나, 한 학기에 뭘 배우나, 어떻게 한 번에 다 배우는 경우는 없지. 1년 내내 내가 배울 때는 서양 고중세 철학 배우고, 서양 근대 철학 배우고, 그 다음에 현대 철학에서는 여러 이제 단과 강론사로 배우고, 그렇게 배우나? 지금도 그렇게 배워? 근데 서양 근대 철학이라고 해도 15주, 16주 해봐야 칸트까지만 가도 많이 가지. 그렇지? 그렇지. 가르치는 사람들에 따라 또 선호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그렇게 전체를 다 한 번에 배워야 돼. 전체를. 고대부터 실존 철학까지 전체를 한번 쫙, 하이데거까지. 하이데거 이후에는 아직 철학사로 편입이 안 됐으니까. 들레즈는 안 가르쳐요. 못 가르칩니다. 철학사로 아직 편입이 안 된 애들은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40주를 일단 내년에. 내년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첨 인생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첨 쭉 계속. 이현중은 자신 있어? 그러니까 12월, 1월 두 달 동안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각자가 믿는 종교에 의거하여, 뭐 절에 가서 하든 성당 가서 하든 안 되면 뭐 장독대에다 대고 하든 기도발을 무지하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준비들을 하시라고.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하는데, 내년에 철학사 강의를 할 때는 저걸 할 거예요. 숙제가 있어. 이제 2009년에 숙제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첫 해라 사람들이 뭐 대충 뭉개고 막 가고 그랬는데,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해볼까 지금 구상이가 확정된 건 아닌데, 내가 대충 말해도 되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숙제를 해가지고 숙제를 낸 사람에 한해서 추첨 우선권을 준다든가, 일단 막 숙제를 잘했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 숙제를 잘한 사람은 뭐 두 달 추첨 면제권을 쿠폰을 발행하는 거야. 이번 숙제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번 숙제를 잘한 사람은 두 달 면제, 추첨 면제.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게 내가 미리 명단을 여기 담당자한테 줘가지고 사람들은 등록 즉시 이게 따로 이게 공표할 때도 그 사람들 표에다가 노란 테두리 딱 금테 올려줘. 그래가지고 노란 테두리 밑에서 쓰나, 숙제 우수자로 인하여 추첨 면제자입니다. 숙제 우수로 인한 추첨 면제자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싫어? 아니, 그렇습니다. 좋아? 자신 있는 모양인가? 굉장히 건방진 모양이. 자네 저기 글쓰기 강의 이런 거 들어봤나? 아, 그러니까 숙제 내갖고 검사 받아보고 그런 적 없지. 아, 그 고통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응? 숙제 내고 돌려받을 때 그 고통을 잘 모르는 거야, 그지? 내가 지금 뭘 모르고 그런 거야. 한없이 사라지는 인격이 되는 거야. 한번 당해봐, 죽어.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그러니까 추첨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가지고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있어. 어쨌든 여기 국민 아카데미에서, 여기 동대문구청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내년에 2월부터 11월까지 시간도 뭐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세상을 모든 철학, 이실에서 이런 거 실천 나온 거 세상 모든 철학 가지고 그리고 사할 책이 이제 올해보다 더 많아진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집에 있는 뽕을 뽑아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계획을 지난주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민하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할만하겠어? 괜찮아? 아니 사실은 여러분들이 추첨에 떨어지고 복구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강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오지 할만하겠어? 내년에 할 수 있겠어? 가능하겠어? 진공이 되겠어? 선생님 들을 수 있겠어? 해봐야지 해보고 이소정 들을 수 있겠어? 응? 전공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뭐 괜찮아? 김선주는? 교환학생? 너 이거 녹음파일 들을 거야? 쟤는 아예 그러니까 추첨에서 벗어났네. 좋아. 자, 오늘은 1870년대에 대해서, 1870년대 세기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1870년대. 1870년대의 얘기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측하 20년의 위기 들어가기 전에, 20년의 위기가 들어가기 전에 저거 하겠어요. 그거는 좀 있다. 20년의 위기에 관한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1870년대에 대해서 지금 1800년대,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근데 180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 자체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부르주아의 시대입니다. 부르주아의 시대인데 그 부르주아 시대라고 말했을 때 그냥 걔네들이 띵까띵까 즐겁게 놀고 먹어서 부르주아 시대다 이게 아니라 부르주아가 경제적인 토대를 붙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치적인 지배는 완성되지 못했어도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또 부르주아 시대야. 지금은 무슨 시대야? 우리 2011년 자 116 저기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어. 지금 무슨 시대야? 지금 무슨 시대야? 이래가지고 숙제 내서 받을 수 있겠나? 자네는 내년에 추첨 면제는 한 번도 못 당하겠네. 응? 지금 무슨 시대야? 지금은 제3개국의 시대지, 그지? 봐봐,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경원도 판사, 어? 박원순도 법률 변호사, 그잖아. 제3개국의 시대잖아요. 시민운동, 그렇잖아. 시민운동하고, 여러분들 시민운동이라는 말하고, 노동운동하고 다르잖아요. 노동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다르잖아.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잖아. 노동자들도 찍잖아.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는 거예요. 응?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계급의 시대인 거야. 재산계급의 시대. 그리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저기 박원순 씨 그 선거운동할 때 그런 얘기 있었지. 박원순 여기 누구야 그 누구지 그 교복역 나경원. 응? 교복이가 옛날에 한나라에서 무슨 연극할 때 교복 입고 나왔었어. 나경원이. 교복이 어울려. 근데, 그랬잖아, 걔가. 그, 한나라당에서 재벌들한테 가서 삥 뜯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네들은 안 뜯어? 근데 재벌들이 삼성에서 박원순 씨한테 삥 뜯어왔다고 그래도 삥이라고 생각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돈을 줬죠.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재벌한테 가서 돈 달라고 줘? 안 주잖아. 크레인으로 올리지.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뭐 그게 그 대단한 거야. 그게 아 그래도 어 그래? 니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사회 나눔, 응? 사회 공헌 이 렛대로를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희망제작소인데요. 어? 삼성 코닝에서 저기 어디지 저기. 성공회 한국 성공회 거기서는 성 프란시스 대학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 대학 노숙자 인문학. 여러분들 그 강사료 어디서 주는 줄 알아요? 누가 돈 내서 하는 줄 알아요? 모르지? 몰랐지? 모르지? 그 성 프란시스 대학 딱 그 검색해서 찾아봐요. 이미지 검색해봐. 위에 프로카드 이렇게 붙어 있어. 어? 프로카드 붙어 있어요. 그죠? 성 프란시스 대학 노숙자 인문학 맺기 수료시. 삼성 코닝 마크 붙어 있어요? 삼성 코닝 마크 붙어 있어? 나 웬만한 데면 다 가서 강의해. 근데 거기서 강사료를 누가 주나? 보니까 삼성 코닝이야. 그게 기업에서 사회 공헌 활동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응? 없이 살고 그래도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영어 과외를 하고 말지. 은밀하게 아 주머니 제가 50등을 10등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00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애를 일단 저는 일단 50대 패고 시작합니다. 와 죽이시네요 선생님 멋지십니다. 나 차라리 그렇게 하고 말아. 나 그리고 그렇게 산 적도 있어. 나는 철학박사 학위 받고도 과외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 철학박사 학위 받고 한 학기에 시간 3학점짜리 수업하고 그거 먹고 살 수 없잖아. 과외했었어. 내가 거짓말 안 해. 근데 그거를 인문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야. 내 이름을 걸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 철학과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럼 잘리니까 과외 수 있는 영문학과 뭐 이렇게 짱이잖아 세상에 생각해봐. 대치동에서 자기 아들 과외시키는데 어떤 미친 엄마가 철학박사한테 과외시켜. 우리 애를 사지로 빠뜨리려고. 안 하잖아.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나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그래서 아주 성문 좋아하는 건 외워. 책도 안 갖고 다녀. 그리고 아니 철학박사가 가방에 성정합력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창피하니까. 안 갖고 다녀. 외워. 수없이 가르쳤어. 200번도 더 가르쳤어. 그냥 외워. 책 펴라. 읽어라. 아 틀렸구나 너 이 자식. 선생님 책도 한번 어떻게 해서 외운다 이놈아. 응? 일단 단어 50개 외워라. 응? 단어 50개. 한 개 틀리면 한 대다. 설마 때리면 때려버려. 아니 선만 올리면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그 경우에는 근데 거기서 뭐 아 제 이름은 강유원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치? 과외하는 애 엄마가 선생님 이름 아는 경우 없잖아. 그치? 너 해봤지? 이 엄마가 네 이름 모르지? 선생님 어딨어요? 성장만 올리면 돼. 서로 익명으로 거래하는 거야. 그쵸? 차라리 그러니까 그걸 하고 말지. 내가 뭐 그 강사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딱 보니까 삼성코닝에서 이게 강사료를 내는 거야. 지원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구청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국민들이 낸 예산 지방세에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노숙자 인문화? 사회공헌 삼성코닝 꼭 거기다 걸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가령 노동자 인문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노총 쪽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기업에서 협찬해달라 해줘? 안 해주지? 벌써 딱 거기서 선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삥 뜯고 다닌다. 아 삥 뜯으면 어때? 재벌하고 사이좋게 지낸 사람이니까 잘하겠지. 그게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제3계급이 프랑스 혁명에서 제3계급이 진행되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박원수 씨, 내가 이번에 보면서 박원수 씨가 쓴 책 중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책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안 좋은 책이다. 안 좋은 법이다 하는 책이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왜 한나라당에서 그걸 못 찾아냈나 몰라. 그거 찾아내서 완전 빨갱인데. 어? 그거 찾아냈는데. 박원수 씨 훌륭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성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하이데크는. 나 하이데크 철학책 읽어요. 어? 내가 존경하는 송광희 선생님 하이데크 전공하셨어? 네, 하이데크 책 읽어. 근데 하이데크가 나치 시대 총장했잖아.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없어. 마찬가지로 박원수 씨가 국가보험법에 관한 그 사람 생각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권에 관한 책만 전문적으로 내는 출판사 있거든. 그 출판사를 예전에 내 후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책 많이 나왔어. 그래서 후배가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좋아. 그런 책 낸 사람이야. 알지? 근데 그거하고 그가 제3계급이라는 거하고 재벌들에게 가서 아 저희는 희망 기자인데요. 이게 삼성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 저희가 참 그 지식 뭐야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점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럼 예 좋아요 하고 하잖아. 예 좋아요 하고 하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 누가 노동 그래서 노동운동 하는 거하고 시민운동은 일단 의미 자체가 달라. 그런데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왔다. 그럼 노동자도 찍어. 그럼 뭐야? 노동자는 헤게모니를 그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일단 그게 이제 헤게모니야. 근데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 헤게모니란 말 이해가 돼? 이 시대의 기본이 되는 이념을 갖다 그들이 끌고 가는 거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말을 하면 첫째로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정치적 지배 헤게모니가 관철되던 시대다. 그 말이지. 정치적 지배 헤게모니가 관철된 시대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 지배 헤게모니가 관철될 수 있으려면, 관철될 수 있으려면 그들이 그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폭력과 설득력이거든. 폭력과 설득력. 근데 폭력과 설득력인데 설득력이라고 하는 차원에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르주아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말빨이 먹혀야 되는 거야. 멋있지 않냐, 훌륭하지 않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세기 부르주아들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서 거론한 것처럼 근검 전략하는 청교도 정신 뭐 이런 걸 내보였단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헤게모니가 관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쁜 재벌, 나쁜 재벌이야. 그럼 정주영, 그래 정주영 나빠. 근데 우리가 그러지.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이야, 어? 어렵게 소판돈 훔쳐갖고 나와서 가난을 딛고 했지. 그건 인정해주잖아. 근데 이지영이는 인정 못하지 우리가, 그지? 이 자식 봐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말이야. 어? 새끼가 말이야. 이러잖아. 그게 뭐야?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래도 정주영의 말빨은 말빨 좀 먹힌다. 김우중이 세 개 넣고 할 일은 많다.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 그냥 집에 앉아있지. 그래도 세 개 넣고 할 일이 많다. 근데 이지영이 지 인생에 대해서 뭐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다 일단 한 곳씩 사겠지. 라면 받침대로 쓰려고 하나씩 사겠지. 하드카우로 나올 테니까. 라면 받침대로 쓰려고 하나씩 또 사겠지. 근데 그래도 세 개 넣고 할 일이 많다. 김우중이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말빨이 먹히는 거야. 말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빨이 먹힌다. 그게 되는 거야. 그게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상태거든. 그러려면 도덕적 정당화가 어느 정도 뒷받침 돼줘야 된다 이거야. 도덕적 정당화.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한나라당에서 좀 똘똘하고 성실한 놈들,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관악구에 지역구에 있는 뭐 김성식이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민주당 저 호남 지역에서 호남 보성 뭐 옛날 누구야 박상천 이런 새끼들보단 100번 나. 내가 알아. 박상천 그런 애들 진짜 생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도 없어. 토원 세력에다가 응? 시잘때기 하나도 없는 놈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선되는 놈들. 응? 호남 지역에 옛날에 그 토의 후손들 그것들보단 100번 나. 김성식 같은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정책도 좋아. 그런 애들하고 박원순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나라당이 무조건 나쁘지 않아. 더군다나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SNS 명망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나라당이 SNS 명망가 영입되면 걔네들도 괜찮아. 나름 괜찮아. 박원순하고 별 차이 없어. 나도 지금 SNS 마팔 다 해가지고 마팔하고 막 RT 막 하고 늘리고 막 아우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SNS 명망가가 되려고 그래. 지금 아무래도 이게 힘들어. 너무 강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SNS만 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먹고 살라고. 괜찮지? 여러분들 다 마팔 해줄게, 내가. 그동안 너무 마팔 소홀했어. 아, 인생살이가. 까탈스럽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둥글둥글. 그러니까, 김성식이하고 박원순이하고 정책적 차이가 있기를 해. 뭐가 달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못 보는 건 안 된단 말이지. 언제든 움직여갈 수 있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안철수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알아? 뭐. 제네시스야. 나도 어찌 알았는지 알아. 걔가 나한테 저 제네시스 탑니다. 투표해서 안철수가 투표해서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도한 기사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네시스야. 내 차 봤지. 근데 한국사에서 제네시스를 타느냐 나처럼 저기 어? 저 차이는 생각도 안 난다. 저 중고로 팔아봤자 20만 원이야. 저런 걸 타느냐. 이게 계급이잖아. 한국에서 물건이 계급이잖아. 어? 에르메스 백 들 수 있어? 어제 에르메스 백 들 수 있어? 영부인만 들 수 있는 물건이야, 그거. 예약 판매하잖아, 에르메스. 어? 에르메스라는 책도 있어. 그, 에르메스를 사는 방법, 뭐, 이런 게 나와 있대. 백을. 그게 물건이 말하자면, 물건이 계급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한나라당의 김성식 국회의원 김성식하고 박원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없다. 근데 나경원하고 박원순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무엇 때문에 박원순의 말빨이 먹혀? 이제 도덕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말빨이 먹히는 거거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나경원은 절대 말빨이 안 먹히지. 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도덕적 헤게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 그거를 잘 들. 그것이 부르주아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있는데 부르주아 헤게모니는 일단 경제적인 힘.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경찰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들을 장악하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폭력, 그렇죠? 정당화된 폭력. 물론 이것이 이제 합법적 폭력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합법성을 획득한 정당화된 폭력. 그다음에 설득력, 도덕적 정당화, 또 삶의 모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헤게모니로 쫙 한단 말이죠. 이게 계속 말빨이 먹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와중에 노동자 계급이 힘을 키운단 말이에요. 여기 데려와 이제 노동자 계급의 힘이 등장했어. 그래가지고 노동자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이 우리도 말빨을 좀 세워봐야겠다. 우리도 힘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붙을 때, 붙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1800년대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하나의 아키타입으로 원형으로 보는 거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딱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모델로 삼아서 보면 지금 당장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외국에서 한 200년 전에 일어난 사태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 요게 핵심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 부르주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딱 드러나. 노동자 계급이 한판 붙었단 말이에요. 노동자 계급이 한판 붙었는데 그게 1871년 파리 커뮌이냐. 근데 파리 커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파리 커뮌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가도 잘 알아야 돼요. 1871년 파리 커뮌이 요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쓰다가 미리 결론을 내가 말을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해주자면,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항상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대응방안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아, 얘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순간 있잖아. 어? 과외할 때 그럴 때 있지. 그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래, 어떻게 했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여기 뭐야, 동대문, 여기도 동대문이지만, 진짜 동대문 있잖아? 저 동대문. 동대문 옆에 있는 어떤, 그래서 과외를 한 적 있어. 그 건물이 지하는 타타타 노래방,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이제 3층에 사는 그런 데 있잖아. 응? 딱 과외를 하러 갔었는데 이 자식이 과외 선생이 오는 날이니까 학교 끝나고 안 온 거야. 이 자식 나를 아주 업수여겨. 안 와봐, 저 선생 없지. 한 시간 반쯤 되니까 왔더라고. 갔을 줄 알았겠지 내가 30분 기다리다가. 완전 경악을 하는 거, 이런 거. 처음 보는 건데. 몇 분 늦었냐. 한 시간 30분. 130대를 일단. 나 130대 맞고 시작하자. 설마 때리겠네. 그런 거 없어. 벽에 엎드려봐. 제가 주먹으로 허벅지를 130대를 쳐줬지. 우리는 딱! 항상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되는 놈은 바로 이렇게.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리면 어떻게 돼? 다음 달 과외비를 안 주면 그걸로 잘리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엉망해. 그러니까 항상 성적을 목표로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지. 응? 아버지에게 생사 여덟 건을 딱 부여받고 응? 제가 바로 일단 다음 달에 30등으로 들어갑니다. 50등짜리를 30등으로 일단 넣어드립니다. 제가 인서울을 목표로 아버지들 미친 아버지 그래가지고 다른 50등 하는 놈을 인서울을 목표로 이래봐 막 아빠도 좋아 죽지 진짜로 안 되는 놈들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딱 나와 있거든. 아니 나는 그래 아빠가 과연 선생을 맞이하는 집 이거는 담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 그리고 그런 데 이제 보너스도 괜찮아. 인서울 되었을 때 양봉 한벌 이런 게 이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걸 가지고 쓰는 거야. 이거를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용납이 되고 어느 선까지는 계속 그렇게 공병호 책으로 이게 말빨이 될 것 같다. 공병호 책으로 되는데 넥타이 맨애들은 공병호 책으로 일단 조지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계속 회사에서 교육시켜주잖아. 생산성 본부라든가 이런 거 그런 교육시켜주잖아. 회사 좋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런데 강의 가보지만 가면은 막 이렇게 연수한단 말이에요. 아주 빡세게 직무 연수 쫙 해. 직무 연수 가운 사이사이에 교양 프로그램 하나씩 넣잖아. 와인의 이해, 클래식 감사. 그다음에 요새 와인 클래식 인문학 요게 세 개가 3종 세트거든. 하나씩 쫙쫙쫙쫙 넣어줘가지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시라.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은 그런 식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고 워너비를 만드는 거지. 자본가 워너비를 만드는 자본가를 그 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애들은 죽이는 거야. 이건 죽이는 거야. 폭력으로. 그래 올라간데 절대 못 노리게 하잖아. 그지? 김진숙 씨를 갖다가 만약에 굴복에서 내려오잖아. 그럼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국회에서 아무리 난리 죽여도 안 되는 거야. 피똥을 싸나 있더라도 안 되는 거야. 짱 막히는 거야. 계속 한국 어딘가에 있어서도 해 출장 중, 응? 조양은 그랬잖아. 짱 막히는 거야. 그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거든. 그걸 한국은 많이 죽었잖아. 김민숙이 죽어도 된다는 각오로 얘들 또 버티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요선에서 버티는 거야. 그 다음에 해고시키지. 경제적 힘으로. 말리잖아. 그죠? 요 세 가지 경제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요소가 경제적 힘, 폭력, 합법적 폭력, 그다음에 설득력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는 이 설득력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요 세 가지를 계속 렌탕 온탕 쓰듯이 쓰는 거란 말이요. 요 방식을 18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19세기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유심히 봐야 돼. 파리코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랬을 때 파리코뮌은 철저하게 이걸 쓴 거야.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파리코뮌이 1871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일어난 지 140년 됐어요. 파리코뮌이. 근데 1871년 3월부터 1871년 5월까지니까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돼. 두 달 동안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치정부가 이루어졌거든. 파리에서. 근데 그 사건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주모자들은 다 처형됐고 그 다음에 B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뉴칼레도니아로 보내버렸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1871년 파리코뮌이 있은 이후로 프랑스는 그 이후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해서 모든 지역에 지방자치가 됐지만 1977년이 될 때까지 프랑스 파리에는 시장이 없었어요. 직선제 시장이 없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977년까지야. 1977년까지. 자크 시락 대통령 있잖아? 자크 시락이 파리 초대시장이었어. 1977년. 거의 100년 동안을 파리는 계엄 상태에서 살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문화? 개뿔? 그게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네가 부르주아 헤게모니 이렇게 다 건드렸을 때,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응징을 하고, 그게 하루 이틀에 그 응징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을 놓고 1977년이 될 때까지 항상 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 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이 치밀한 노력과 강구한 인내력,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이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리코뮌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르주아의 헤게모니를 프롤레타리아트가 건드렸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 걸 우리가 캐치해낼 필요가 있어. 이해가 되죠? 네, 이걸 잘 알아야 돼. 처음에 이제 파리 코뮌은 프로이센하고 프랑스하고의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됐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파리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항쟁을 시작을 했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프랑스 프로이센에 이제 들러붙은 임시 행정관 뭐 티에르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중앙위원회가 이제 생기고 뭐 코뮌이 성립했는데. 거기서 코뮌이 성립했을 때 이제 그 파리 코뮌에서 내놓은 일종의 그 공약 같은 거, 실천 지침 같은 거,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진보한 그런 지침들 있죠. 10시간 노동. 10시간 노동. 왜? 왜 웃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10시간 더 일해. 응? 10시간 일 더 하잖아, 지금도. 지금 10시간 노동 땡 하면 나올 수 있는 회사 있어? 내일 그만둘 놈들만 그러지. 항상 왼쪽 포켓에 사표를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만 10시간 일하지. 그러잖아요. 10시간 노동, 그 다음에 야간 노동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으로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진보적인 요구들을 관철시켰던 거예요. 파리 코뮌. 두 달밖에 안 돼. 두 달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몽마르트르 언덕을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몽마르트르 언덕을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던 코뮌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느냐. 베르사유에 말하자면 수도를 두고 있던 프랑스 정부군, 독일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 벨기에군, 영국군, 이 나섰단 말이야. 지금 쫄지 지금 당연히 쫄지. 이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부르주아의 헤게모니는 단일 국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아, 여기서 얘네들이 자빠지면 우리도 넘어가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한미 FTA 한다고 그러죠. 한미 FTA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부르주아, 한국의 부르주아는 찬성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대변인이에요? 제3계급의 대변인이잖아. 그러니까 찬성이지. 당연히. 국가 안에 애국심? 아니, 이완용도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그때는 계급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이완용도 그랬어. 나는 황제폐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황제폐하의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 뭘까? 아, 나라를 넘겨주고 폐하를 목숨 보존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야. 그런 움직인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걔는 되게 억울한 거야.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황제폐하의 목숨을 지켰다니까. 응? 걔 이완용이 그랬던 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파리 코뮌이 처음에는 프로인생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것에 반발해가지고 항쟁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 코뮌이 흘러가서 결국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으로 들어갔거든. 바뀌었지, 성격이? 딱 바뀐 순간 대응도 바뀌는 거야, 이제. 아, 지금 말했잖아. 프랑스 정부군, 독일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른바 합스부르크 제국군, 그 다음에 벨기에군, 영국군. 그러면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가 좀 돌아가는 애들의 나라에서는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나라에서는 일단 다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왜 몽마르트르 언덕 정말 얼마 안 돼. 그 모더니티 수도 파리 데이비드 하비의 그 책 보면은 그 자세하게 나와요. 그 이 정부군하고 코민군이 격전을 이렇게 벌인 개념도가 전쟁 개념도가 이렇게 나와. 나중에 몽마르트르 언덕에만 딱 모여 있는 거지 지금. 탁 대포 진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 국제연합군이, 국제연맹군이, 응? 국제적으로 탁 연합한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아, 이게 프랑스 정부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밀고 들어온 게 아닌 거야.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탁 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진압을 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형하고, 칼레도니 1위로 유배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몽마르트르 언덕에 남인성 씨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본 사람 손 들어봐. 가봤어요? 그 그 몽골도인데 가면 뭐 있어요? 특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지.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 있지. 몽골도 언덕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 뭐냐? 파리코민을 진압하고 지은 거야. 성당을. 가톨릭 쪽에서 지은 거야. 뭐냐? 그 성당 앞에 가면 예수상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 상이 입대 있잖아. 예수님 상을 세우는 이 바탕 돌. 거기 뭐라고 쓰는 줄 알아? 프랑스를 회개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 거기 프랑스를 회개하노라. 그 앞에서 사진만 이렇게 찍지들 말고 혹시라도 나중에 하면 그 갈리아 저기 라틴어로 써 있어요. 프랑스가 갈리아잖아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거기 라틴어로 써 프랑스를 회개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 그 사진을 찍어와. 앞으로 가면 그 사진 손가락 하나 딱 대고 이렇게 찍어오면 그게 인증, 제일 멋있는 인증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크레퀘르 성당이죠. 사크레퀘르 바실리카. 프랑스는 회개하는 뭘 회개하느라 빨갱이에게 잠깐이라도 수도가 점령됐던 걸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세워진 거야. 프랑스는 회개하느라 갈리아는 회개하느라 이게 써진 거야. 그게 바로 아주 상징적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부자 헤게모니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덤비면 폭력으로 응징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야. 그리고 그 폭력적인 응징은 항상 부자의 국제적인 연대가 개입된다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 주식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이 누구야? 아, 우리는 그저 주주라고 생각해.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의 그 이윤율이 올라가는 거 방해하고 어쩐다. 노동자들 난리 죽인다. 그러면 그 주주들이 가만 안 있지. 그게 뭐야, 바로. 부르주아의 국제적인 연대야. 세련되게, 익명 속에서 세련되게 숨어있을 뿐이야, 그게. 변함이 없이 그 지배를 하는 방식이 금융을 통한 지배, 이런 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응 방식. 근데 이 파리코민이 중요한 사태인 이유는 우선 그 가장 적나라하게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걸 가르쳐 줬다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예. 파리코민 사태가 일어난다부터. 아까 이제 설득력 있잖아요. 설득력? 설득력. 이데올로기 부분에서 이제 파리코민 이후에 등장한 게 뭐냐면 민주화 그러니까 왠지 유언항쟁 생각나네. 민주화 문제가 대강 제기되기 시작해. 이게 70년대, 1870년대에 중요한 사태가 뭐냐, 이제 민주화 문제가 유럽의 부르주아 계급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거. 이게 뭐냐? 민주주의는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나오는 민주정, 민주정에 대한 데피니션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민주정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으면은 민주정은 데모크라티아, 그러니까 데모스가 지배하는 정치예요. 근데 데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엄청나게 신선한 말인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은 서양의 전통에서 민주주의는 경멸적인 단어입니다. 쟤네 민주주의 국가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다 쓰는 나라라 이런 뜻이에요. 즉 데모스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도 140년 전에 유럽에서도 민주주의, 민주정 그러면 인민 대중이 지배하는, 데모스가 지배하는 정치인데, 데모스가 지배하는 정치라는 것은 뭐냐? 가난한 자들이 지배하는 정치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지배하는 정치,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자, 숫자가 많죠? 그죠? 생각해봐.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어. 얘네들 계속 이런 식으로 폭력으로만 억압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참정권을 줘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참정권을 줘. 피선거권도 줘. 근데 얘네들 수가 많잖아. 수가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참정권을 주고 피선거권을 주고 그러면 수가 많아. 그러면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훼손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부르주아 계급에게 등장한 새로운 문제 상황이야. 응? 새로운 문제 상황이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이제 닥친 문제죠. 사실은. 새로운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데 19세기 여기서 이제 존 노크나 이런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 적어도 18세기, 존 스튜어트 밀 그런 사람들 자유론 그러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썼어. 그걸 썼을 때, 그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이른바 자유주의 시대에는 아주 확고하게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어 있지는 않아도 부르주아 계급하고 귀족 간에 서로 연합이 잘 이루어져서 노동자 계급에게까지 참정권을 주거나 피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이게 관철이 되고 정치적인 지배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바리콘이 지나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민주주의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으로 갔어. 문제 상황이. 알겠죠? 문제 상황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철칙, 역사의 어떤 철칙은 아닌데, 대체로 이 프로세스를 밟아갑니다. 제가 정치사상이나 이런 걸, 이게 제가 여기 석사과정 다닐 때는 17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박사과정 다닐 때는 이제 해결을 전공했는데, 요, 자유주의, 여러분들, 그, 이번에 그, 뭐죠, 뉴라이트 얘네들이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자 그랬잖아요? 그 말장난인 것 같았지. 근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앞에다 자유 붙이잖아. 그러면 종북주의자들이 뭐 날뛰니까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하자 그런 것 같지. 근데 사실은 그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걔네는 워낙 개념 없는 애들이라 지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일 거라. 요거는 완전한 의미에서 보통 선거가 안 되는 자유주의거든.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 여러분 구별해야 돼. 역사 특, 그러니까 가령 고종석의 자유주의는 그런 심정에 따른 거야. 아, 좀 이렇게 이데올로기 강요하지 말고 릴렉스하게 이렇게 살자.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주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종석이 아, 난 자유주의자예요. 이 말은 그냥 저는 좀 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이데올로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러세요. 되는 대로 사세요. 어? 바지 위에 반스 입고 사세요. 그런 의미 아니야. 전혀 의미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나 진짜 고정숙 비난하는 자 되게 좋아해. 내 고정숙 좋아해. 사랑하고. 그래. 그래. 난 좋아해. 고정숙하고 나하고 적어도 박근혜를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엄청 좋아.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 정말 철두철미한 자유주의자, 내면의 자유주의자, 정신의 자유주의자들은 박정희 정말 싫어하지. 그렇겠죠. 박정희 아주 치가 떨리겠지. 전두환 박정희 치가 떨리. 나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주의자예요. 우리가 아, 저 사람 굉장히 리버럴해. 그게 뭐냐? 권위주의의 반대말로 써요. 리버럴인 거야. 응? 아, 저 집은 말이야. 응? 분위기가 굉장히 리버럴한 집이면 집안이나 이런 거 있잖아. 나도 그래서 나도 리버럴한 집안에서 자랐어. 이를테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세가 지금 살아계시면 80이실 텐데 32년생이시니까. 근데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어쩐 줄 알아?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난 마룻바닥에 누워갖고 얘기하고 그랬어. 그게 가능치 않지. 보통 집에서는 아버지는 앉아있는데 아들은 누워서 얘기해? 가능치 않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또 그걸 용서를 못해. 싸가지 없이 봐. 아버지 왜 이런데. 우리 아버지 그냥 내비둬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 중요한 건 얘기지. 자세가 중요해. 그런 편이 있잖아. 자세가 중요해. 이런 거. 또 내 선생님도 79살이시니까 대학원 수업할 때 연구실에서 담배 피우면 맞담배. 술 마시면서 맞담배. 그냥 맞담배. 수능하고 맞담배 못하지. 맞담배. 그리고 뭐. 그리고 선생님한테 욕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리버럴이야. 정치적인 의미에서 리버럴이 아니라 그는 심정적으로 아, 리버럴하다. 나도 리버럴 아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 체제 시스템으로서의 자유주의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사실은 부르주아 계급이 가장 원하는 거지. 가장 원하는 거지. 이게 가장 잘 드러나 있어. 근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이걸 실현시켜 놓은 게 뭐냐면 미국 헌법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하는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정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미국의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죠? 상원은 어떻게 뽑아? 예? 주당 두 명, 그치? 스테이트 하나당 두 명씩을 뽑아. 인구 비례하고 관계없어. 근데, 가만히 미국에서 상원을 하는 사람들 자세히 봐봐. 있는 집 애들이라고. 그게 상원이 됐다. 그러면 귀족이야. 정말 현대적인 의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원들이잖아. 매사추세츠 주에 말하자면 그걸 영지로 가진 영주나 다름없어 케네디 집안 에드워드 케네디 그런들이 그게 상원이라는 제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세네이트냐? 세네이트 로마 원로원에서 이름을 따온 건 아니에요. 원로원이 귀족 공화정이잖아 로마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지금 부르주아 계급은 이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지. 이제 아니 이렇게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갖다 저쪽에 넘기지 않으려는 장치들을 궁리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계속 폭력이 일어날 테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우리가 요새는 KBS나 MBC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이제 집에 TV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가끔 스웨덴의 국회의원, 독일의 국회의원 막 이런 거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가만히 봐봐요. 그 사람들 가만히 봐봐. 출마하는데 돈 없어도 되죠. 완전한 의미에서 선거 공영제가 이루어져 있죠. 그 대신에 국회의원 월급이 없잖아.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보좌관도 없잖아.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게 뭐야? 그게 민주주의거든. 가난한 자도 공직에 나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공직에 나설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기준이 딱 하나야. 페로폰네소스 전쟁 할 때 배웠죠. 페리클레스 연설.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공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스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 누구나 다 공직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민주주의야. 투표? 아이고 안 해도 돼. 추첨으로 해도 돼. 추첨이 제일 공정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죠? 1년 내내 뼈저리게 느끼지? 뭐가 마음이 좀 아파도 할 수 없어. 공정한 거야. 어때? 누굴 욕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테네에서 그걸 발명해서 한 거 아테네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아 추첨을 그냥 돌려버려 어? 캐바레야 돌려버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민주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완전한 의미에서 그럼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지. 공직에 나가려면 기타금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공탁금에서 몇 퍼센트 못 얻으면은 선거 들어간 돈 못 돌려받으니까 박명기 교수하고 뭐 괴롭네 이 빚졌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문제인가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 알겠어요? 결국 여기서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거 이 부분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민주주의로 완전히 되면 이게 돈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이 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 선거 공영제가 이루어지고 그걸 왜 민주당에서는 왜 안 하느냐? 아, 지들도 여당이 되면 아무나 못 나서게 하고 싶건. 그러니까는 그거를 관철하지 않는 거야.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말할 필요도 없이 투표가 있는 날을 공휴일로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왜 안 해? 지들이 여당이 되면 투표를 올라가면 골치 아프거든 지들도. 그러니까 계속 항상 우리가 여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거야. 투표를 올리자고 인신샷 100번 찍으면 뭐해. 제도 한 번이면 끝나는데. 누가 은행일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청경찰들이 열댓 명이 사갖고 줄 섭시다. 아,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엄악해. 뭐 도덕이 어째.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순번표 하나만 다 끝내. 아주 간단한 물건 하나만 이제 종이쪽지 하나로 모든 게 쇼부가 나버리는데. 그지? 누가 뭐 들고 와요? 난 그러는데 뭐. 내가 종이쪽지 들고 왔는데 누가, 아, 제가 조금 번호가 늦는데 저 먼저, 아저씨가 이래. 종이 번호가요? 딱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이 시스템. 얼마나 무시무시해. 은행 가면 참 좋죠. 어? 좀 내가 뒷번호면 좀 화가 나긴 해도 그죠? 되게 공정하거든. 누가 뭐 거기서 인간성 따지고 도덕 공중도덕 따질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그냥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생각해봐. 누구나 다 피선거권으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부르주아의 해결문제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진전되면 빈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좋은 점은 뭐냐? 날뛰는 일이 없어요. 혁명이 방치돼. 혁명이 방치돼. 그런데 부르주아의 해결문제를 관찰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 여기 이제 187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그 전에 참 앉아서 가만히 논하면 논아먹던 부르주아의 그 지배가 국리를 많이 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나온 장치들이 뭐냐? 특별 투표권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상원을 만들어서 하원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겠지만 대중동원을 하는 거야 이제. 이를테면 선전선동을 강화해서 부르주아가 선전선동을 강화해서 일찌감치 노동자 계급들이 자기네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깨닫고 그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해 대중동원의 정치 즉 대중동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즉 특정한 약간의 카리스마적 휘를 가진 지도자가 부르주아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 대중을 상대로 이제 어차피 얘네들을 표를 끌어야 자기가 해결문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표가 있어. 표가 없을 때는 아예 뭐 대중들을 선동선동 할 필요가 없지. 근데 표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이들을 선전선동하는 이런 노하우를 개발하기 시작하거든. 이때부터 등장한 용어가 있으니 바로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다 이거야. 대중을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원래 누가 하던 거냐. 대중이 하던 게 아니에요. 대중을 누가 동원해? 부르주아 해계문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선거권을 가진 부르주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근데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혁명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해계문의가 좀 파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혁명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대응책을 또 다시 국리하면 되니까, 요게 이제 1871년, 파리코뮌 사태가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각되었던 바입니다. 이전까지 이해가 되죠? 1871년 파리코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1800년대는 어쨌든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관철된 시대인데 그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관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태는 바뀌었으니까 부르주아 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나 모두 다 우리가 이 변화한 사태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각 계급의 정체성을 재정립을 할 것이 요구되는 시기가 됐다 이거지. 1870년대 이후가 이제 약간의 전환기가 들었었죠. 약간의 전환기가. 그 전환기가 이제 전환기가 들었었으니까 이제 1870년대 이후에 부르주아 헤게모니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전환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세기 말을 향해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먼저 아주 직접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18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선 1873년에서 1890년까지가 일단 한번 공황기에 들어섭니다. 공황기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1890년에서 1914년 딱 날짜 연도를 못 박지는 않지만 1차 세계대전 발발 이때가 이제 호황기에 다시 들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공항에 들어섰다가 다시 한 20년 가까이 호황기에 들었어요. 공항? 그러니까 요 이전에는 호황기였죠. 그죠? 18세기. 이게 뭘 말하느냐면 호황기에 들었다, 공황기에 들었다, 호황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바로 경제 이론가들이 아, 자본주의가 한번 자빠졌다, 한번 일어섰다, 자빠졌다, 일어섰다 하는구나를 드디어 이제 경험상 알게 된 거예요. 경험상.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겪어봐야 하는 거거든.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주기, 말하자면 경기 변동 주기 있죠. 요걸 생각하게 된 거야. 콘트라 TF라는 사람 있잖아요. 50년 주기로 이게 호황에서 불황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일단 경제 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첫째는 내가 뭔 얘기를 할 것 같아? 김기열 얘기해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한다. 그럼 무슨 요인부터 내가 얘기할 것 같아? 나 보고 얘기해봐. 딴 데 보지 말고. 호흡이 거칠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예. 노동자다. 아니야. 아가. 갑순이, 너 머리 감았어? 네. 일단 얘기해봐. 새로운 얘기. 뭔 얘기를 할 것 같아? 주식회사 얘기할 것 같아. 주식회사 얘기 아니야. 새로운 기술. 내가 지금 약간 기술 중심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하잖아,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안 했어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하잖아. 기술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술에. 즉,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동력원, 새로운 재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공업이 바뀌어요. 공업의 내용이 바뀌어.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종류의 동력원이 개발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지난번에 증기기관이었지, 석탄. 근데, 석유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석유가 사용되면서 전기, 터빈,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는 우리가 그 외연기관이라고 그러지? 열을 바깥에서 불을 떼갖고, 붙드마 생각하면 돼. 시골 붙드마. 불을 떼서 집어넣어. 근데 이제는 자동차처럼 내연기관이 등장하는 거지. 내연기관. 그러니까, 나우 벤츠라는 포스터가 그때 나오잖아. 벤츠를 탁 감싸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A 스커트를 변형한 고어드 스커트라고 있잖아, 여자들은. 엉덩이 좀 딱 쏴주고, 앞에 좀, 밑에 좀 퍼지는, 딱 이렇게 여자들 있잖아, 이렇게, 딱, 여자들 이렇게, 이 벤츠를 안고 있는, 나우, 마인 벤츠, 응? 나우 벤츠라는 포스터가 등장한단 말이야, 자동차 등장하면서. 마인 벤츠. 이게 진짜, 이, 이 영어로만 마이 벤츠거든. 진짜 그 시대를 표상하는 포스터야. 인터넷 구글에서 마인 벤츠 쳐봐요. 포스터 엄청 나와요. 시대를 딱 드러내주는 전형적인 상징. 마인 벤츠. 이게 나우 벤츠. 그러니까 항상 공업 자본주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경제가 새롭게 변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가 새롭게 변화했어? 그럼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핵심 테크놀로지가.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 테크놀로지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바뀌죠? 그죠? 그러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 방식이 바뀌죠? 그리고 그 생산 방식이 바뀌면 인간관계가 바뀌죠? 조직관계가, 회사 조직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죠. 인간관계가 바뀌면 정신적인 태도가 바뀌잖아요. 지난번에 그 하비가 말한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는 그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 인간관계가 바뀐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도 SNS 명관가를 영입하려고 그런 거야. 응? 예전처럼 이렇게 동네 떠벌이 아줌마들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 떠벌이 아줌마들 다 SNS 할지도 몰라. 이제 느닷없이 트위터에 응? 계란들이 많이 나타나는 트위터에 새로 가입하면 이렇게 자기 프로필 사진을 안 넣으니까 계란이잖아. 응? 계란 상태에 계란들이 막 이렇게 완전 트위터가 트위터를 이름 부화장이라고 바꿔. 급속도로 등장할 거야. 한나라당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걔네들 분명히 이렇게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자기네 거기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가령 2만 원씩 꽂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분명히 걔네들은 방법 꼭 그 방법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뭐지 저 빠로 숫자가 많으면은 뭐 가산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우리 다 하나씩 계정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성빈아 용돈 벌자. 응? 계란 계정 하나 한 두어 개씩 만들어. 나도 만들어야지. 가우디면서 나는 고디움 만들어. 가우디움 언더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만들어서 너도 응? 성빈 성반 성만 다 해. 그냥 돌아보자꾸나. 거기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인간관계가 바뀌면서 정신적인 사상도 바뀌어 나가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되게 지금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철학이 앞장서서 뭘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동력은 전기, 석유,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어요. 그러면 열 효율이 높아졌잖아. 내연기관이 등장하면 열 효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증기기관하고 증기기관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열 효율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열 효율이 높아졌다는 건 기계를 빡세게 돌릴 수 있게 된 거거든. 기계를 빡세게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야 되는 건 새로운 재료. 새로운 재료. 강철, 뭐 합금,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철금속 이런 것들도 등장했고 이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드디어 현대산업의 새로운 총알화 할 수 있는 유기화학공업이 등장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화학공업. 유기화학공업. 그러면 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우리도 금방 적용을 할 수 있지. 아, 구로공단의 언니들이 재봉틀에서 봉제 만들어서 가발 만들어서 팔던 시대에서 70년대 말에 박정희에 의한 유기중화학공업 그렇게 가잖아. 그래서 근대화의 메카 울산이 탄생하는 거지. 근대화의 메카 울산 딱 보면 아, 근대화의 메카 울산이 서양을 놓치면 1870년대쯤 되겠다. 이걸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싱크로나이징을 시킬 수 있겠어? 그 선을 다음 줄 근대화의 메카 울산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1870년대 유럽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다음 관계 있는 것으로 이슈 이때 딱 읽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잖아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게 아니잖아. 그 선행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한국 현대사하고 이어붙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응? 이어붙일 수 있어야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종석 선생이 쓰신 6월 항쟁 책이 나왔단 말이야. 6월 항쟁이 뭐야? 아주 폭력 시위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전두환이 자빠진 거거든. 근데 왜 군대가 개입 안 되느냐? 거기 써 있습니다. 서종석 선생이 써놨더라고. 전두환은 군대가 일단 한번 들어오면 지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지. 군대가 들어오면 지도 총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한 거지. 장군들은 지가 통제가 되는데 대령급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지도 그랬잖아. 전두환이 박정희가 총을 맞아 죽었을 때 지도 난리를 죽이고 지가 정권을 그 프로세스를 봤기 때문에 군대를 갖다 동원을 하면 자기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몰랐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서희 선생이. 근데 요랑쟁 그 책을 읽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요랑쟁이 가능했던 게 뭐냐? 폭력투쟁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야. 돌 던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게 뭐예요? 파리콤이라고 비유가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 딱 밀어붙였을 때 내놓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였어? 이제 87년 이른바 87년부터 지금까지 뭐였어? 계속해서 물타기 하잖아, 물타기. 부르주아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그러다가 97년 IMF 구조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그게 더 극도로 강화돼서 누구나 다 주식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동자의 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태가 지금까지 온 거지. 근데 사실 거기서 직선제 기업만 꼭 받아들이고 최소한 민주주의는 이 정도는 사상의 자유는 허용해야 된다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제도화를 못한 거지. 민주주의로 못 간 거지 사실은. 자유주의에서 그친 거지. 아까 우리가 아직도 부딪혀 있는 문제 있잖아요. 돈 없으면 출마 못하는 문제를 해결 못한 거지. 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돈 없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 그걸 극복하기가. 그거는 박원순도 오케이 안 할걸? 출마 즉시 뭐 펀드에서 20억을 모았네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출마하면 내가 200만 원이나 모을 수 있으려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노르웨이에서 그 총선이 있잖아요. 대량 학살 안에. 어디서 그 짓을 했어? 어디서 했어? 섬? 노동당? 노동당 어린이 캠프에서 했지? 그것이 중요한 게 사람들 몇 명 죽었나만 계속 보는데, 아, 자기 신청했어, 거기에? 왜 이렇게 숫자만 해서 해? 그 놈이 구급파인데, 구급파가 어디 가서 그 짓을 했냐면, 노동당 어린이 캠프에 가서 했다. 청소년 캠프, 그지? 노동당 청소년 캠프에 가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노동당 청소년 캠프, 그게 노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야. 그 청소년 캠프를 한다, 노동당에서. 청소년이 가. 참여권도 없는 애들이 가서, 아, 정치란 이런 것인구나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자원봉사하는 애들이 누구야? 20대 애들, 걔네들이 노동당 청년 당원들이지? 청년 당원들이 그걸 이끌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내서 30대, 40대가 되면은 중앙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쫙 20년 정도 검증된 애들, 그런 애들이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음 집권에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정치인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야. 내가 그게 민주주의인 거야. 그거 할 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의 국회의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지. 걔네들 왜 벤츠가 안 돼? 벤츠 있잖아. 국산차. 어? 독일 국산차 벤츠. 어? 마인 벤츠. 어? 독일 사람들도 국산차 타야지. 벤츠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타? 돈 없어서 못 타는 거야. 보좌관도 없는데 차기 혼자 일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견학 오면은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빡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우리는 국회의원이 벼슬인데 걔네들은 정말로 명예적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게 알겠어요? 머릿속에다 아예 딱 외우라고.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나 페르클레스 여전히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나 공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인 거야. 근데 지금 가난한 자는 민주주의 공직에 못 나가잖아요. 펀드를 모아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광명 교육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뭔지 알겠어요? 민주주의는 투표권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증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민을 했던 거야. 이게 빈민정인데 빈민들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족정하고 민주정하고 합해서 즉 빈민정하고 부유한 사람들하고 적당히 합해서 혼합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지금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걸려 있어. 부자와 빈자의 지배 문제에 걸려 있어. 누가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민주주의 왜 다음 주에 시험 본다? 다음 주에 추천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때가 아니야. 이번에 못 쓴 사람 녹음파일로 듣고 올 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페리클레스 연설 그 부분 다 여갖고 와야 돼. 추천돼서 안 됐어? 아, 안 된 거야, 그러면? 저런 사람들 됐어, 안 돼서 추천? 안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럼 쉬어. 됐나? 안 됐습니다. 되셨어요? 됐어요? 여갖고 와야 돼? 네. 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알고 있어? 이 양반 지금 큰일 났네. 얘 대답을 했는데, 뭘 해야 하나요? 이 시간 너 알고 있어? 이따 가는 길에 알려드려. 미치겠네, 나. 시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을 내가 보겠다. 아! 인간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런 계급의 이름만 바뀌었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문제는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부유한 자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똑똑한 자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좀 띨띠라도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은가, 야, 여럿이 모이면 뭐해, 돌가루만 날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도 시험 봐서 뽑지. 어? 뭐하러 투표해서 뽑아. 따져봐. 이명박하고 나하고 시험 보면 내가 이길 거 아니야. 난 근데 두 쪽이 못했어. 난 잔대가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 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추천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 문제가. 어쨌든 자본주의 경제가 새로운 변화를, 변화 국면에 들어섰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동력은 새로운 재료, 그리고 유기화학공업.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생산량이 대량 생산을 국면으로 좀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구 소비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세탁기 냉장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이에요. 꼭 그 단계로 가죠. 일단 내구 소비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태가 하나 벌어지는데 그 전 단계, 1870년대 전 단계의 자본주의에서는 서로 고만고만한 조그만 기업들이 경쟁을 했어요.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만고만한 조그만 기업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제 187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기업 연합이 일어나서 거대한 산업체들이 등장했어요. 이른바 카르텔, 트러스트와 같은 독점회사들이 등장했다는 게 포인트. 이게 뭔 말이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만 해도 거대 독점회사가 없었어요. 기업연합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기업들이야.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발전도 했어. 독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오늘날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국부론을 보면 얘가 사회주의자 같은 얘기도 가끔씩 해.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이미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 상태로 들어서 있잖아요. 대규모의 기업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못해 떡볶이도 재벌이 하는 나라야. 아담 스미스 국부론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빨갱이야. 예,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대규모 기업 집단을 쪼개면은 그 빨갱인 거야, 정말로. 아무리 사기업을 옹양한다 해도.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1870년대 이전 자본주의 얘기예요. 그 이전 얘기. 이제 이때 들어오면 상업이 고도화되면서 동시에 제한 없이 경쟁하는 사기업 시스템에서 거대한 독점회사, 즉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독점이 문제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세상에 어느 누구가 경쟁하고 싶겠어요? 성민, 너 여기 접수자가 많으면 화나지? 네. 그지? 토성안에서 만원 내고 듣는 강의마저도 이렇게 추첨을 해야 되고 가슴 떨리고 살아야 되나? 있잖아. 원치 않지? 나도 원치 않아. 네가 그렇게 피폐해지고 막 어? 추첨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벽치고 막 이렇게 나중에 담달 폰처럼 담달에 되겠지. 이렇다 막 그렇게 막 공중부양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원하진 않아. 네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쟁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 경쟁? 밑에 애들만 경쟁하면 돼. 경쟁은 나는 안 하고 밑에 애들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경쟁을 통한 뭐 우수한 자질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이건 다 뻥이에요. 지금 그건 아담 스미스 시대 때 얘기예요. 경쟁하지 않고 거대 산업체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데 그걸 이제 맨체스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맨체스터주의.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맨체스터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 고만고만한 그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사기업들이 막 많이 경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무역하고 이러던 시대를 맨체스터주의 시대, 맨체스터 시대다. 맨체스터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대 산업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내용이 겉으로는 자본주의인데 내용이 많이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등장하게 된 문제는 이제 정치하고 이게 얽히게 되는 문제인데 국민 경제들끼리 경쟁하는 단계로 들어섰어요. 이제 그 전에는 영국이 다 먹었잖아요 해외 시장을. 근데 이제는 프랑스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고 해서 국민 경제들 사이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 경제들 사이에 경쟁. 그러면 요쯤에 들어왔을 때 한번 치시면 돼. 이제 국민 경제들 사이에 경쟁이다. 그러면 독일 경제, 프랑스 경제, 영국 경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경쟁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지. 제국주의 단계. 그렇죠? 이제 해외 식민지 쟁투,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제국주의 단계. 얼마나 심하게 제국주의 단계가 됐느냐? 1876년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 요 사이에 1876년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요 1914년 요 사이 한 40년 되잖아요. 요 사이에 지구 이 땅의 4분의 1, 지구 땅의 4분의 1이면 굉장히 넓은 땅이지. 거의 지구 전부죠. 남극 99 이런 건 땅이 아니잖아. 4분의 1, 지구 땅의 4분의 1을 몇 개국이 나눠 가졌을까요? 이거 알아맞힌 사람은 자네 안 됐다고? 아, 그렇다 해서 불공정하게 다음 달에 수강권을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좀 맞춰봐. 몇 개 나라가 나눠 가졌겠어? 6개. 어? 여섯 개? 어떻게 알아? 외웠나? 그럼 대충 때린 거야? 아, 대충 여섯 개지 뭐, 그렇지? G7 중에서 하나쯤 따지고, 그렇지? 이거는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죠. 1800년대 나라가 지금 G7이라고? 대충 여섯 개 아니면 일곱 개겠지 뭐. 세상 참 어이없어. 맞아, 여섯 개야. 여섯 개 나라가 나눠 가졌단 말이야. 여섯 개 나라가 나눠 가졌으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지. 얘나 지금이나 G7은 G7이야. 응? G7이지. 치열하게 여섯 개 나라가 식민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빅토르 여왕 시대의 맨체스터주의 뭐 이런 것으로 불리던 시대만 해도 기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나라에서는 뭐 특별히 뭐 제재를 가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해외 식민지도 가서 쟁탈을 해야지. 그럼 군대가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식민지에서 얻은 원료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나라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 그 다음에 국민경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어.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국가, 보호무역.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변화가 국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국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변화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딱 나오면 강력한 국가, 국가. 언젠가는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도 이것이 미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노무현이가 그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라고 했잖아.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가 들어와 있잖아. 그죠? 주권의 문제가 돼 있다고. 한미 FTA 위에 있는 게 미국법이고 한미 FTA 밑에 있는 게 한국법이야. 그럼 미국법 FTA 한국법 이렇게 되잖아. 법의 문제, 주권 문제야 이거는. 주권 문제가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가 문제거든. 강력한 국가. 항상 경제에서 시작했다. 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동력원, 새로운 재료, 유기화학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머리 뭘 예상해야 되냐? 국가까지 예상해야 되고 국가들 간의 관계, 국제정치학적인, 국제정치적 관계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자본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거니까. 국제정치의 새로운 국면까지 가는 거니까. 먼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동력원, 새로운 재료. 그 다음에 내수시장에 이제 의존하는 것이 증가하고 내구 소비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제한 없이 경쟁하던 사기업 단계에서 독점 거대 기업이 출현하고 카르텔,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출현했다. 그러면서 경제 단위가 기업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커진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 경제지. 그게 국민경제죠. 국민경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국민경제가 있으면 또 다른 국민경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간의 경쟁 얘기하는 거고,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게 바로 19세기 말에 이제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경쟁.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제국주의 아니라 로마 제국 같은 제국주의는 그냥 두두 땅을 넓혀서 그 밑에서 고루 사는 건데, 이거는 국가 단위의 경쟁이 벌어지는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 튀기는 거지. 국가 단위의 경쟁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국가의 경제를, 국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적인 보호무역주의. 그죠? 보호무역주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려면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져야겠지. 역할이 증대되고. 국가 역할이 증대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요즘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미 FTA 그 되면 하여튼 나라에 살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좋지 뭐. 어쩌면 이제 우리도 미국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거 국제화되고 좋지. 그지? 기존, 그지? 그런 일이 벌지도 모르겠지. 우리가 미국 법정에 가서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럴지도 몰라잖아요? 예전에 나라에서 해주던 거예요. 만약 그게 원하는 대로 통과된다면, 뭐 가기도 전에 여기서 깨지겠지만. 그래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세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부르주아 경제, 자유주의 국가, 이런 거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17세기 리버럴리즘은 이때를 거치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고정석 씨가 말하는 리버럴 이거는 그냥 정신적인 차원에서 쓰는 거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자유주의적인 자기는 자유주의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가령 그 진짜 어이없는 놈 복고일 현실과 지향 이런 거 읽어보면 자기는 자유주의자야 돼. 자유주의자라고 해갖고 마약도 자유롭게 판매하자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어이없지. 그럼 지 아들이 마약 사서 먹는 거 보면 알아 금방. 그런 건 네 아들이 그래도 그럴래 이렇게. 아주 간단해. 너도 하나 사줄까? 아저씨, 마약 살래? 이러면서 이제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친구,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마이 묻다 아이가 마약 푹푹 먹여봐라. 하겠나? 국가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일을 영역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자. 우리가 그런, 절대 이런 말 쓰지. 똥 밟는 소리다. 그것도 개똥을 밟으면 그렇게 되지. 응? 그런 시대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왜 그런 말 하냐? 내가 그 사람 특별히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자유주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미 19세기 후반에 끝난 얘기를 지금 와서, 지금 아담 스미스 시대야.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읽는 시대야,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내가 말했잖아.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그 최장직 교수가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책 썼잖아요. 그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게 뭐야? 이 얘기인 거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게 아주 간단해. 선거 공정제. 돈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진짜 좀 그런 거라도 좀 내세우면 좀 좋겠어. 그럼 좀 내가 지금 정말 흔쾌히 찍어주고 있는데. 하, 진짜 나 나경원 찍을 뻔했다니까. 정말 찍을 뻔했어. 그래 나경원 자주 보고 싶어가지고 찍을 뻔했어 정말로. 응?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쟁점으로 내걸고 나올 때 그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학교가, 응? 중학교와 대학교 때 연극반이었대. 무슨 역할이든지 능란하다더군. 선학교가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2012년 대선을 내가 뭔가 새로운 체제를 정초하는 선거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 뭔가 정초한다 그러면 뭔가 완전히 시대 정신을 읽고 딱 뚜렷하게 그 가운데를 꿰뚫어야 되거든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정초 선거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되냐. 복지? 아, 복지는 한나라도 한다니까. 박근혜도 복지 얘기해. 그거 들고 나왔죠. 소용없어. 시대 정신도 아니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 발언을 할 수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철거를 당해갖고 사는 사람이야. 철거 당해서 용산 철거민 출신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구의원에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복지야. 그게. 그러니까 딱 그렇게 나와서 저는 선거 공용제라든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자식 말 되네. 그리고 찍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야? 노동자도 찍겠지. 그쵸? 노동자도 찍는다 이거. 그럼 중산층이 싫어할 것 같아? 걔들도 찍어. 그렇게 해서 계급 간의 장벽을 터버리는 그런 공약을 딱 내놓고 나오면 그게 어필을 하는 거야, 그게. 어? 박근혜가 뭐, 20, 30대 왜 접촉면을 넓히겠어요? 막 이렇게. 넓혀야지. 넓히세요. 어? 아버님 넓히세요. 어? 박근혜, 공주님 넓히세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건드려버려. 막, 둥둥둥 넓히고 있어. 근데 박근혜 넓히고 있어. 우리 밑바닥을 걷어버려. 그러면 장판을 걷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지금. 딱 애들이, 박근혜, 안녕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넓힌 거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역사를 읽어서, 지금 우리 시대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인가. 복지 더 이상 못해요. 재정 없어서 못해요, 지금. 지금 명발가 말아먹은 거 있죠? 이거 그냥, 지금은 말아먹었죠? 이거 3년이나 와요? 말아먹은 게? 2015년이면 완전 말라. 무슨 복지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역사를 읽어야 되는 거야. 역사를. 내가 예전에 그 90년대 말에 보수주의자들인가 그 책을 3인 출판사에서 낸다고 한 꼭지씩 써달라고 해서 내가 복구일에 대해서 쓰기로 했어요. 복구일 책을 읽어보니까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세계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 지금 언제라고 자유주의야. 아니,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세요. 여기가 청소년 센터야. 철딱선이 없이. 동대문 정보도서관만 돼도 그런 얘기는 안 해. 유아원이지, 유아원.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끝났어요. 이미 개인의 자유는 정치적인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지위가 개선되거나 진보하지 않는 한은 경제적인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뚜렷하게 19세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도 19세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 즉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정치적인 권리를 얻을 때에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진전했다는 것을 19세기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자본인은 끊임없이 독점을 피해가고 대규모 기업자들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괴물을 깨트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 거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1876년, 1889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해인데, 이게, 미합중국 혁명 100주년이고,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에요. 미합중국 혁명 100주년과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 1876년, 1889년이에요. 근데, 이 100주년에 맞이하는 세계가 과연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등한가,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재산계급의 지배는 더욱더 공고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딱 들어섰을 때, 부르주아 지배 헤게모니는 공고해졌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부르주아는 19세기 전반부의 그런 도덕적 설득력을 갖춘 부르주아가 아닌 거라. 한판 돌았잖아. 쉽게 말해서, 이재용 시대가 된 거야. 이병철 시대에서 이재용 시대가 됐다고 봐야겠지. 부르주아의 삶의 방식이 변화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청교도적 가치관에 그런 지배받는 부르주아는 더 이상 없어.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오는 명제 있죠. 그 명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책을 만국불변의 진리처럼 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자본주의 발흥기에 나오는 얘기. 자본주의 발흥기에 나오는 얘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런 건 자본주의 발흥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에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 부르주아들 계급 가운데 상당수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혁신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드디어 그 유명한 유한 계급이 되었다 이겁니다. 유한 계급이. 그래서 소스타인 베블론 있죠? 베블론에 유한 계급론. 유한 계급론. 여기 지금 유한 계급론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한가한 무리들. 그래갖고 무슨 스포츠 레전을 즐기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명품 문고나 이런 데서는요 레저폰에 꽂혀 있어요. 정말이야. 전에 내가 번역한 무슨 책이 어쨌든 아주 엉뚱한 곳에 꽂혀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명품 이런 데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한가물 이게 스포츠 레저의 코너에 꽂혀 있다고. 게다가 책 제목이 영어가 좀 되는 분들 아 시어리 오브 레저 크래스 아 레저를 즐기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 어허 스포츠 레저에 꽂힐 수 있어 이게. 응? 전에 내가 번역한 무슨 책이 하여튼 이상한 코너에 꽂힌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술며시 빼다가 저쪽으로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지금 번역이 한가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인데, 그래서 못 찾아요. 유한계급론으로 못 찾아. 옛날에 동력출판사에서 유한계급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나왔었어요. 근데, 요게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게 지금 여기 소스타인 베블런 지난번에 내가 자본의 본성에 대한 그 책도 소개했었죠. 이 시점에 들었었을 때는 이제 뭘 읽어야 되냐? 베블런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스미스를 읽어야 될 때가 있고 막스 베블을 읽어야 될 때가 있고 하는데 베블런을 읽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베블런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건 베블런이 이 사람이 생물연대가 1857년에서 1929년이야. 딱 이 시대를 산 사람이거든. 당대 부르주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막스 베버하고는 달라. 막스 베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한 거고, 이 사람은 당대 부르주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9세기 후반부의 부르주아들은 상당수가 유한계급화 됐어요. 유한계급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냐? 청교도적인 근본 전략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청교도적인 근급 전략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이봐. 고개를 딱 숙이는 뭐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상속재산. 그죠? 지금 현재 전 세계 부자들의 절대다수가 상속재산에 의한 부자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부자들도 가령 정준영, 이병철, 이 사람들을 부르자 1세대라고 봅시다. 근데 이번에 저기, 결혼, 재혼해가지고, 판교에다가, 저기, 집 지은 놈 있잖아, 정용진. 판교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려니까, 시간 많이 걸린다고, 20인승 밴 사갖고, 그 혼자 타고,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 타고 오잖아. 걔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무슨 신세계 부회장이야? 상속재산에 의한 거죠. 그렇게 돼 있다고. 상속재산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서양에서 한 100년 동안 하려고 우리는 짧은 시간에 착착 하는 게 항상 한국 사람들이 누구야?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출구조사로 그냥 딱 결정하고, 칩시다. 아니, 이건 잘. 성질 급한 분들이야. 하여튼 이놈의 출구조사. 정말 2, 3% 차이밖에 안 나더라. 와,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해갖고, 세상에서는 한 부르주아도 한 100년 동안 할 일을 이 부르주아의 혁명적 업적도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그냥 쫙쫙쫙쫙쫙쫙 뽑아줘. 응? 쫙쭉 뽑아줘.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이 유한 계급론인데 Theory of Leisure Class인데 이 책이 부제가 뭐냐면 Economic Study in the Evolution of In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부제를 잠깐 그냥 한가한 무리들이란 르포가 아니야. Economic study of, 아니, study in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이 부제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제도의 진화, 제도의 진화라는 관점의 진화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좀 되겠죠? 포인트는 경제학적 연구는 연구인데, 제도가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거야.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이 유한계급론의 포인트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는, 에릭 홉스는 그 제국의 시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소비가 수입만큼 중요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 홉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부르주아의 유한계급화, 이거 갖다가 소비가 수입만큼 중요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많이 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버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돼. 이미 벌었기 때문에. 근데, 야, 쟤네 에르메스 백 들고 다니더라. 구질하게 루이비통에 아직도, 요것이 이제 부르주아의 징표가 되었다는 거죠. 소비가 수입만큼 중요해졌던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유한계급론의 내용을 보면, 과시하는 한가로움, 과시하는 소비, 금전상의 생활수준, 금전을 나타내는 취미기준, 금전문화를 표시하는 복장, 그 다음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있잖아요. 비실용적인 옷들 입는 거. 그게 노동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령 무스탕 잠바를 입는 게 무스탕 코트를 쫙 빼입고 다니는 게 부자겠어? 20만원짜리 속옷을 입은 사람이 부자겠어. 그래서 너는 안 돼. 20만원짜리 속옷을 입은 사람이 부자겠어요? 무스탕 코트를 입은 사람이 부자겠어요? 속옷 20만원짜리는 아무나 못 사. 응? 이마트에서 만원 주고 10장짜리 사다 입지, 사람들이. 20만원짜리 속옷 아무나 안 입어. 그걸 입는 사람이 부자인 거야. 무스탕 코트는? 개똥 묻어서 한 벌 사가지고 겨울에는 입을 수 있어. 그런 코트 있어? 없지. 이거 없는 거야. 아주 없는 거야. 캐시미어 코트 있죠? 캐시미어 코트. 안민성 씨 캐시미어 코트 입어본 적 있어요? 캐시미어는 세는 단위가 뭐야? 정경 얘기해봐. 세는 단위가. 수잖아, 수. 일수, 이수. 일수에 만 원이야. 백수면은 백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캐시미어 코트 입으셨네. 몇 수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 그럼 70수입니다. 아, 7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나오면 100수. 100수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딱 입으면 무지하게 가볍지. 안 입은 것 같은데 추위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그 뭐지? 계란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듯. 그러나 그것도 걔를 한 2년 부수면 살 수 있어. 걔를 2년 부수면 살 수 있어. 근데 저 어디더라? 강남 신세계인가? 강남 신세계에 가면 내가 알려줄게. 응? 너는 안 되겠다마는 강남 신세계는 영국의 아장 프로버 카테르라고 하는 소급 브랜드가 들어왔어. 응? 알았니? 성빈아? 여성 소급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지금 브리지하고 팬티하고 합해서 50이야. 알겠냐? 지금 강남 신세계 내 검색해 봐. 나와. 강남 신세계 응? 속옷 매장 들어왔다니까. 브리지 하나 18만 원. 또 요만한 천조각 하나 30만 원 팬티. 이걸 입어야 후자인 거야. 그게. 명동 신세계는 안 들어오지. 명동 신세계는 강북에 있잖아. 그치. 나도 지금 한번 가보려고 그래. 도대체 뭘 얼마나 팔길. 그래. 유한계급 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 내가. 이게 과시하는 소리. 이게.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베블렌이. 우리는 오늘날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 후반부의 부르주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어?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방식들이 몇 가지 나오지. 존 디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이런 게 나온 거지. 사회 공헌, 사회 재능 기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지, 미국 애들. 그러니까 미국의 부르주아들은 증세를 반대하고 기부로 때우는 거예요. 증세를 반대하고. 근데 그게 이 책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돈이 되지 않지만 단순히 과시를 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를 늘려간다는 거야, 이제 거기서. 알겠죠? 그 뭐야? 제도의 진화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잖아요. 제도의 진화라는 게 더 좋은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야. 진화는 이볼루션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해서 바뀌면 진화와 진보는 좋은 가치 속으로 프로그레스 하는 거고 이볼브는 그냥 바뀌는 거야. 잘 적응해서 바뀌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대강의 민물고기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땜이 만들어졌어. 그럼 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대가리를 만든다. 민물고기들이. 어? 진화야 이게. 좋은 건 아니지. 고기가 더 질겨지잖아. 그럼 진화야. 자, 이번에 뭐 림포보, 남만군 림포보를 이길 수 있는 어? 우리 민물고기들이 힘을 합해 대가리를 돌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대가리가 존나 많아.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남한강에서는 댐이 있는 한은 투구 물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이게 진화야. 그러니까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베블렌이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그 책에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지. 상속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이 계속 늘어나지. 그러니까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해. 그러니까 여기는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말하자면 나의 부를 과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청교도적인 가치관하고 멀어졌어. 살지도 않을 집을 27층짜리 누구 뭐 어디 인도에서인가 누가 지어냈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과시하는 거야. 그냥 짓는 거야. 이유 없어. 그런데 그렇게 부를 과시함으로써 자기네가 권력이 있다, 더 고상하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블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미국에서도 깜짝이 쓸모없는 인문학 전문대학들이 생겨났어요. 인문학. 철학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어? 역사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아, 문학이란 도대체?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학위, 이런 거 있죠? 대학을 가야 된다라든가. 시카고 대학 누가 만들었어요? 록펠러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베블레인 쓴 책 중에 하나는 미국의, 아메리카의 미합중국의 고등교육이라는 책이 있어. High Learning in America. 요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거지. 유한계급론에서 Economic Study in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연구한 게 미합중국의 고등교육. 얘가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계속 시카고 대학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기 누워서 침을 계속 뱉어봤지. 그래서 아마 잘렸을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사람이야, 노르웨이 이문자 출신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은, 미국에서의 그 고등교육 있잖아. 하이러닝 인 아메리카. 그 책은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인스티튜션이거든. 당장 MIT 대학만 해도, MIT 대학 1861년인가 세워졌어요. MIT 대학이 1861년에 세워졌다. 딱, 연도를 딱 보니까 이제 알겠지? 그게 왜 세워졌는지. 아, 산학협동을 목표로 세워졌단 말이야. 근데, 1861년에 산학협동을 목표로 세운 대학이야. 근데, 가령, 미국에 뭐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다섯 개 대학 있죠. 그 다섯 개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 다섯 개 대학. 봐봐.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출신이었지, 원래. 프린스턴 대학. 그런데 공과대학 유명하지 않잖아.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 있던 고등연구원도 있어. 근데 그 대학들이 원래 남자 대학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브라운 대학, 다트머스 대학 그 주변에 원래는 남녀공학 대학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에 아니 부르주아 집안에 있는 집 자제분들이 말이야. 수척공주 같은 이런 분들이 맞지. 공주님들이 다녀야 될 대학이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세븐시스터스가 만들어졌거든. 칠공주. 여자대학 7개가 있어. 레드크리프 여자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아직도 그 여자대학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거기는 상스럽게 경영학과 없어. 응? 없어.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그러지, 그런 걸. 대학원도 없어. 자유교양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유교양대학. 없는 거야. 스티브 좁스가 다니다만 리드 대학 있죠? 오레곤주에 있는 거. 그것도 그런 대학. 거기는 경영학과 없어. 상스럽게. 어디 있는 분들이 경영을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난 다 경영을 훔치고 있어, 애기들이. 나는 에르메스 백을 들고 이렇게 다 가면 돼. 50만원짜리 반스 입고 이렇게 다니면 돼. 일부러 나도 헐만 옷을 입고 다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 경영은 배울 필요가 없어. 공과대학도 없어. 음악학. 뮤지컬로기, 그지? 음악학, 수학, 천문학, 그런 거 있잖아. 철학, 이런 거. 진짜 순수한 학문만 배우는 거야. 순수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유한계급이 사회제도를, 유한계급의 이런 소비 방식이 사회제도까지 어떻게 바뀌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중산층으로까지 넘어가죠. 넘어가서 파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귀족, 진짜로 부르주아 귀족, 이제 귀족 수준까지 올라온 부르주아는 어떻게 살아? 돈 되는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정영진이 같은 데는 싸구려야. 아, 경영 혁신 해야 되네. 어쩌네. 내가 보기엔 싸구려. 내 명 다 싸구려, 나는. 일단 다 싸구려야. 응? 팀쿡, 뭐, CEO하고 뭐, 이렇게 해당하러 간 이재용 싸구려야. 그럼 경쟁활동 안 해도 싸구려야. 내 명 다 싸구려야. 다. 차라리 은밀하게 과외를 할 망정,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요새 경제 경영 이런 건 제가 신경을 안 쓰죠. 일단 요즘에 전 내년에 음악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부활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와요. 이 배경을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니까. 이걸 알고 해야 돼. 이 도서관에 인문학이 이거나 못하냐. 인문학이 여기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이제 단테 읽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지. 응? 단테 이런 거 읽고 피코델라 밀란도라 르네상스 읽고 막 회화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인문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멀어도 연어는 거기에 있다는 걸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 현대사회에서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부르주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부르주아들이 아 이제 그 19세기 전반부의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근면하고 성실하고 항상 뭔가 생산하고 바쁘고 실크헤드 쓰고 그것을 자존심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어. 노동하고 절제를 하고 말이죠. 도덕적인 열정 이런 것들까지 쭉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게모니를 갖추고 있었죠. 근데 후반부에 들어서는 유한계급으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달리 말해서 기생하는 거거든. 기생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은 불안했겠지.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사회는 민주화되고 그러니까 불안했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부르주아들이 세기 말에 이 부르주아들이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세기 말에 여러 사조들로 등장합니다. 세기 말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게 뭐냐. 세기 말 비엔나, 칼 쇼르스케. 비엔나의 뭐 마지막 황혼인가? 그렇게 다시 번역도 나왔죠.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기 말 비엔나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 아니에요. 다. 쉔베르크, 말러,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 다 중간계급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상파학과 다른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림트, 그죠? 크림트 좋아하잖아요, 키스. 나 근데 크림트 이런 사람도 안 좋아해. 기본적으로. 이게, 얘네들이 좀 이렇게 맛이 간 애들이, 아, 물론 좋아해요. 나도 속으로는 좋아해. 따로 즐겨.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기말에 나오는 그런 예술들 있죠. 그런 예술들은. 이런 늘어난 부르주아들의 막연한 불안, 더 이상 뭔가, 쫙 바짝 쪼아서 추구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 상실 이런 거 있죠. 또는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 기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죄책감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불안 넓은에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세기말 문화예요. 그게 그걸 이해할 때 세기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크림트 그림을 딱 볼 때 아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 있죠. 유한계급론하고 이어서 설명했던 부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노동자 계급도 그만큼 뭔가 좀 쫙쫙쫙쫙 했겠죠. 그래서 공산당서는 이 책을 펴보세요. 65페이지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을 보면 너 지난주에 결석했으면 혼난다 너. 네. 공산당 선언 65. 임동이가 너 야단 좀 쳐라. 지 야단 좀 쳤어. 이제 보니까 결석했네 지난주. 임동이 혼자 공부했었어. 공산당 선언 이게 앞에 서문 있죠. 서문 뒤에 보니까 72년 독일어판 서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1872년 독일어판 서문 있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몇 장 넘기면. 잘 봐요. 1872년 독일어판 서문 있고 1882년 러시아어판 서문 있고 그렇죠? 또 넘겨보세요. 1883년 독일어판 서문 있고 1888년 영어판 서문이 있고 길어. 영어판 서문이 좀 길어요. 1890년 독일어판 서문 그 다음에 92년 폴란드어판 서문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독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1848년의 문헌이에요. 1848년의 문헌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찌그러들어져 버렸지. 1848년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880년대까지 얘가 얘네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1860년이다. 이거 안 읽어. 이거 아무도 안 읽는 문헌이었어요. 근데 지금 뒤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쓰기도 하고 마르크스 죽은 다음에 엥겔스가 쓰기도 한 서문들이 1872년 독일어판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30년의 인터벌이 있죠. 그 사이에는 이게 잊혀졌던 문헌이야. 1872년 연대가 의미심장하지. 18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공산당 선언이 다시 좀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서문이라는 게 왜 나와? 독일어판 서문을 왜 나왔겠어? 독일에서 다시 찍었으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폴란드어판은 폴란드로 번역이 됐으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누가 읽을 놈이 없는데 누가 번역을 해?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 서문을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선언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막 앞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책 겹치게 있어요. 이건 무작위 읽는데 그렇게만 읽지 말고 서문이 작성된 연대들을 보란 말이에요. 연대를 보면 1800년대 후반이잖아.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노동자들이 그만큼 약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여기저기서 읽혔다는 건 그렇겠지. 봐봐요. 1872년 서문에 그 66페이지를 보세요. 66페이지에 원전 페이지 수 574페이지 거기 있는데 있죠. 거기 옆에 보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처음으로 두 달 동안 정치 권력을 차지했던 파리 커뮌의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이 강령은 곳곳이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48년에 나온 얘기는 낡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872년에 쓰였으니까 파리 커뮌 바로 다음 해잖아요. 파리 커뮌에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시간 노동이니 여자 참정권이니 이런 것들이 다 나와버렸어. 근데 홍산당 선언에서 1848년에 그걸 주장했었거든.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 커뮌이 현실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줄. 그렇다고 해도 선언은 역사적 기록 문서이며 우리는 그것을 변경할 권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책을 써놓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령 제가 인문고전 강의를 2009년에 아니 2010년인가 작년이 작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한 2040년쯤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30몇 년 지났을 때 그랬을 때 그때 딱 읽어보니까 아 이제 이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럼 아 그런데 누가 그냥 보존판으로라도 좀 한 500권만 찍어놓죠. 그래가지고 2030년판 서문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쓰겠지. 이 책이 출간됐던 2010년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지만 모르지만 여기 그냥 보존판으로 남겨둔다. 즉 이 책은 역사적 기록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언은 역사적 기록문서이며 이렇게 된 말은 이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72년 무렵에는 공산당 선언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안 좋았어. 파리 커뮌을 보고 나서 아 노동자 계급이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보겠지. 거의 피죽이 나는데 헤게모니가 완전히 관철됐는데 다시 말해서 공산당 선언 이 뒤에 붙어있는 서문들 있죠. 요거를 연대순으로 딱 읽어보고 18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거하고 맞물려서 읽어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좀 더 잘 드러나요. 즉 공산당 선언의 전개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럽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관계를 탁 슬쩍슬쩍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 봐봐요. 1882년 러시아판 서문. 러시아판 서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69페이지 봅시다. 선언이 나왔을 때는 러시아와 미합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질 않았었다. 그 말이죠. 근데 미합중국이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여력을 이민을 통해 흡수하던 때였다. 그랬습니다. 1882년이면 파리 커뮌이 나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잖아요. 근데 1882년이면 아까 그때가 조금 공황기였죠. 공황기. 그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공황시기였단 말이야. 그때가 1873년에서 90년까지가 공황이고 90년도 일제사회주의가 호황기니까 지금 1882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럽의 자본주의가 조금 힘들어하던 때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69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유럽의 이민 때문에 북아메리카는 거대한 농업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그것을 경쟁은 넘겨갑니다. 유럽의 토지 소유를 그 근저에서 흔들고 있다. 게다가 그 이민 때문에 미합중국은 서유럽 특히 잉글랜드의 이제까지의 공업독점을 머지않아 부술 수밖에 없어 힘과 규모로 방대한 공업자원들을 빼앗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82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보기에는 미합중국이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 초창기의 전개에 있어서 미합중국에서의 자본주의 전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메리카 대륙 횡단 열차가 놓여진 다음부터. 즉 지금 1882년에 미합중국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서문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83년 독일어판 서문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엥겔스 혼자 씁니다. 마르크스 죽었어요. 본판어 서문에는 유감스럽게도 나 혼자 서명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이상 할 얘기는 별로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선언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사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선언에 나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죠. 사태에 대한 전망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 1883년 독일은 그저 그런 세상. 그 다음에 88년 영어판. 88년 영어판 보면 유태문단 보십시다. 1848년 6월 파리 봉기의 패배는 당분간 유럽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열망들을 다시 뒷전으로 몰아냈다. 그때 이후 패권을 잡기 위한 투쟁은 다시 2월 혁명 이전에 그랬듯이 유산계급의 다양한 분파들 사이에서만 있었으며 그랬죠. 이 중요한 말이야. 1848년 이후에 패권을 잡기 위한 투쟁, 즉 헤게모니 장악투쟁은 유산계급의 다양한 분파들 사이에서만 있었어. 이거 만이 중요해. 만. 사이에서 만. 만에다 동그라미 쳐. 안 치기만 해봐. 쳤어.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으로 간신히 움직일 정도의 여지를 얻기 위한 투쟁과 중간 계급 급진파의 극좌익이라는 지위로 축소되었다. 그렇죠? 그 문단 맨 마지막 줄 보세요. 579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 선언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때 이후 잊혀지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88년 영어판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언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848년 이후에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의 문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7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제 이처럼 선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사회주의 문헌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장 국제적인 저작이며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인정받는 공통의 강령이다. 이게 굉장히 폼잡고 하는 얘기잖아. 아, 이게 좀 잘 나갑니다. 어? 요새 좀 나가죠? 88년, 1888년. 처음에는 잊혀졌어. 한 20, 30년 잊혀졌어. 그러다 잘 나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1890년 독일어판 서문. 요거는 얘기가 조금 없어요. 문서가 좀 많이 사라진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 1892년 폴란드어판 서문을 봅시다. 요게 포인트야. 1892년 폴란드어판 서문.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잘 읽어야 돼. 요게 잘 읽어야 돼. 아이, 그, 쫙, 첫 번째 문단부터 요건 약간 그 업된 듯한 앵겔스의 그 업이 느껴지지 않아? 그지? 공산당 선언에 새로운 폴란드판이 필요하게 됐던 사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한다. 인쇄가 좀 들어오겠군.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나래도 그러겠다. 나래도. 1848년에 냈던 책을 1892년 폴란드에서 내겠다고 나와봐. 얼마나 업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계급적 당파성이 아주 뚜렷한 책인데 얼마나 업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우선 주목할 것은 선언이 최근에 최근에 유럽 대륙의 대공업 발전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문단 되게 재밌어요. 어떤 나라에서 대공업이 확장되는 것만큼 그 나라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유산계급에 맞서는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해명하라는 요구가 커지며 그들 사이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며 선언에 대한 수요가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연세고리가 보여요? 자, 대공업이 확장되었다. 노동자가 늘어난다. 근데 노동자가 자신들의 지위를 해명하라. 즉 계급 정체성을 자각한다. 그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된다. 교과서가 필요해서 선언이 수요가 상승한다. 요 다섯 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언이 그래 거꾸로 보면 요새 폴란드에서 선언이 좀 팔려요. 그러면 아, 노동자들의 계급 정체성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나라가 대공업이 발전했어요를 알려주는 거죠. 역으로나 거꾸로나 올바르거나 그 연쇄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92년이 되어서야 엥겔스가 뿌듯한 마음으로 서문을 한 판 쓰게 된 거죠. 1892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 수 있죠. 1848년에서 1892년이니까 이게 폴란드에서 국제 처음부터 노동자는 국제적인 운동을 지향을 했는데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폴란드 어판은 폴란드 공업의 결정적 진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 공업의 결정적 진보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독자들에게, 이탈리아의 독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일반적인 얘기. 근데 지금 1892년 폴란드 어판 서문 있잖아요. 요 92년이라고 하면 세기 말에 딱 들어섰죠. 폴란드 어판 서문.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선언을 읽을 사람이 이제서야 생긴 거예요. 이제서야. 생겼다 보는 거예요. 1890년대. 한국은 아직 멀었죠. 내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내가 인세를 많이 안 받아도 좋아.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한 권 팔면 내가 인세를 800원 받아요. 8,000원짜리 책이니까.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게 많이 팔리면, 나도 인세를 10% 받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책가세기는 300원 먹는데, 이건 800원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책가세기는 3,000원이거든? 그래서 300원 먹는데, 이건 800원이야. 너무 좋아. 많이 팔리면, 1,000권 팔리면 80만원이야. 우와! 신난다! 1년에 80만원씩이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세를 80만원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건 앵겔스도 부도됐겠지? 근데, 좋지만, 정말, 이, 공산당 선언, 이런 책들을, 이것이 많이 읽힌다는 건 그만큼, 노동자들이, 시민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똑같아. 1892년, 폴란드 어판 서문에 엥겔스가 썼던 얘기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만약에, 이게, 121페이지 선언 160전에 붙여, 역자옥이 내가 썼잖아요? 그럼, 이게, 언젠가 한번 이 출판사 사장님이 나한테 선언이 지금 됐는데 뭐 오역이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뭐 또 손발이 되실 때 있으면 손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판을 찍는다. 이게 초판 1세니까 초판 1세 2판을 찍는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다시 지금부터 10년 후에라도 선언 170주년에 붙여 역자옥을 다시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1년 그동안 내가 선언을 어떤 사람들 많이 읽어서 또 역자옥을 200장 고지로 한 50몇 써보지? 이렇게 해서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뭐, 벌어가 얼마나 벌겠어. 뭐, 내가 무슨, 그렇게 번다고 해서 내가 20인승짜리, 벤츠 버스 사겠어? 내가 그거 타고 다니면서 뭐, 출퇴근할 일도 없는 놈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선언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익혔으면, 읽었으면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 보면은 1937년 선언 90주년에 붙여서 아프리칸스 어판 서문이 레온 트로츠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1937년에. 이제 거의 100주년 가까이 와서, 공산당 선언 100주년 가까이 와서. 근데 레온 트로츠키 이 사람 역시 아직은 그 120페이지를 보세요. 선언 100주년이 기념될 때에는 제4차 인터내셔널이 이 행성의 이 지구죠. 결정적 혁명 세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947년에 그럴 거란 얘기 아니겠어요? 1947년에 뭐 혁명의 결정 세력이야. 그때부터 뭐야, 아메리카 합중국에 의한 자본주의, 전후 자본주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귀염둥이야.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에원! 막 이러면서 이제 알프스 선이 하이비 버전으로 에원! 볼빡! 한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선언 160주년에 부처라는 역자오기를 쓰려고 이 책을 그 해 냈거든요. 저도 우리는 일단 기본이 가오 중심주의자니까 가오가 역자오기도 좀 가오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그 해 꼭 내고 싶어서 이걸 공산당 선언을 번역해서 냈는데, 진짜 선언 170주년에 붙여 역자오기를 이때쯤이면 선언이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과 그런 생각들이 폴란드 어판 서문에 엥겔스가 썼던 것처럼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꼭 한 번씩 역사적 문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알려주는 책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가볍고, 그러니까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예고한 대로, 다음 달에는 예고한 대로 20년의 위기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다음 달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세기말을 지나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있죠? 20년의 위기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벌어진 사태를 가지고 다룬 책이에요. 예측과 국제정치학 교과서죠. 교과서 중에 교과서가 좋은 책이고. 근데 일단 다음 달에는 먼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얘기를 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 세기말을 거쳐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으로 가는 시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한 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인터워, 전쟁과 사이, 전쟁과 전쟁 사이 전간기라고 그러죠. 간전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때 20년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2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강의를 끝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이 지금 다음 달에 끼어있기 때문에 참고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구나 제가 밀덕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까요? 이 밀리터리 덕후가 그동안 아주, 아주 궁리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더할 나위 없이, 놔두고 읽었던 1,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쫙 풀어서 마지막에 500을 넘겨볼까 합니다, 제가. 500 넘어갔나? 아직 못 넘어갔죠? 500은 가뿐히 넘어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게 일단 책들이 하드카버 장정권은 쫙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치 있잖아. 그 다음에, 대공황. 1920년대 대공황. 이때는 또 장난은 대공황이 한 이만큼 되지. 1차 세계대전 이만큼, 2차 세계대전 이만큼, 나치 이만큼 되지. 적어도 한 네 덩어리 정도는 여러분들의 폭탄을 팍! 다음 달만 해서 한 100여만 원어치가 확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창고문을. 한번 뿜어봅시다. 다음 달에 보게 되는 사람은 보고 해야 되고, 못 보게 되는 사람은 녹음 파일로 듣고 합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